약한 말을 놓는 것도 like it, 너의 작은 말투도 나쁘지 않은걸. 뭐요 no. Like the way 말없이 손을 잡고 Like the way 조금은 놀래도 싫지가 않은걸. You know boy 얼룩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So you're to see. 어떻게 벌써 열두 시네. 보내주기 싫은 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ing?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 둘 마음이 같은.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돼. Yeah. 별들은 더 빛나고 시간은 점점 지나고 감성은 더 짙어져. Yeah. I gotta tell you this. 너에게만 느껴지는 포근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버렸어. 아쉬워 벌써 12시. 잡고 있는 걸.